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아픈 손가락. 날씨는 맑음. 안녕하세요. 어느덧 개강 첫 주도 지나서 다시 월요일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새 학기는 어땠나요? 저는 새로운 정보들이 마구마구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없는데 교수님들이 막 쑤셔넣으려고 하시는 느낌인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오래오래 간직하는 기억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신기한데요. 여러분의 첫 기억은 언젠가요? 저는 10살 이전의 기억은 오래된 필름처럼 드문드문 있어서 언제가 언젠지 모릅니다. 커다란 마녀 할머니가 절 가마솥에 넣고 끓였던 꿈이 뭔절까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동생을 바라보던 기억이 뭔절까요? 진실은 모르지만 아마 처음일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젠 20살이 된 제가 3년 7개월가량을 살아갈 때쯤의 기억이죠. 세븐틴의 20. 아직도 하루 온종일 지루하기만 한 몸에 Far away,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언제까지 나 진전이 없는 너와의 거리.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아직도 예전에 나의 머무는지 그래 아마도 작은 너의 눈은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겠지.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니. 근데 뭘 어떡해. 내 앞에서 웃는 게 신경 쓰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데. "동생은 엄마 배에서 나올 땐 평탄하게 나왔어요. 제왕절개를 받아서 30분 만에 세상에 나왔다 그랬나? 근데 처음에 너무 쉽게 나와선가 그 녀석 태어난 직후에 황달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일주일 정도 보냈다고 해요. 엄마는 몸이 회복할 새도 없이 밤낮으로 걱정했어요. 제왕절개를 하면 출산 자체는 금방 끝나지만 후폭풍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가 병에 걸렸다니. 엄마의 숙명이라고 하기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동생은 황달이 낳은 지 얼마 안 지나서 대변을 못 봤어요.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평생 관을 꽂고 살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I'm another you're older. 앤마리의 Birthday. Told my friends to come over to dye my hair. It's not even the weekend, and I'm wearing that dress I can't afford. Giving life a new meaning without you there. Do some stupid shit, maybe get a tattoo. 기능을 못하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몸에 관을 꽂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은 그야 행복한 순간도 많겠지만 눈물 흘리는 일도 많을 것이기에 아빠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하늘이 깜깜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얘기했어요. 아기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면 부모의 절망감은 물론이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한 사람이었더라면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더라면, 하다못해 임신 중에 인스턴트를 먹지 않았더라면 가지. 그 무거운 마음을 아직 딸인 제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후에 자세한 진료를 위해서 유명한 수학과 의사를 찾아간 부모님이 들었던 말은 천만 다행이고도 웃겼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사진을 찍어보니 소화를 너무 잘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지금 이 아이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권진아의 위로.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 아빠는 그때 일을 겪은 뒤 딸들이 공부 같은 거 못해도 되니까 그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제 첫 기억은요, 동생이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의 기억이랍니다. 아빠의 무릎 위에서 컴퓨터 속에 있는 동생을 바라봤던 기억, 아빠에게 동생 얼른 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 아빠의 반응은 아마 나도 보고 싶어 라든가 동생이 얼른 낫길 기도하자 같은 것이었겠죠. 동생은 딱 부모님의 바람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튼튼하게.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 된 동생은 우리 가족의 보물입니다. 제 첫 기억이 그놈을 보고 싶어 했던 기억이면 말 다 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날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임세윤, 음향은 최시중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김소은 쌤.